다시는 이 자리 긴 기다림 그저 너에게 아무도 아닌 스쳐간다 속에서 모든 별들처럼 아주 잠깐만 잠시 다가갈까 Your love takes me higher than I've never been Your love takes me higher than I've never been Your love takes me higher but Your love takes me Okay.